Mike Wilmer. 진짜 빙의 샘 없어 here. 지루하고 답은해 모든 길. 시간은 참 빨라 틱탁 스타렴으로 J-pop 돈의 침을 더 고민해. 태생부터 다른 세븐의 얼룩. 우리 부러워하네 저 시빌리언스. 굳이 설명하기 힙합 스타렴으로 J-pop 돈의 침을 더 고민해. Hello to your new honey. 방식저 흔들어줘 money. Oh my god do I look too funny. 뭐 어쩌래 just move for me. Yeah move for me. From the ghetto to the hot body, baby, baby, now, yeah, we A-list. If you wanna hit my house, you're about to miss a night, yeah, we A-list. Oh, some kid is shameless. Yeah, it'll try to re A-list. And then don't joke, it's a rise at A-list, A-list. Talk about the business. Everybody know now where the cake is. 어디까지 가니 이런 재길 저주하니 아직 흉적되길. 빠른 기구생님 tell me how you feel. 영원 또 나밖에 못해봐 that is how we kill. 눈만 더 허벌하게 큰 너희가 말하길. Are they for real? For real? For real? Hello to your new honey. 방식저 흔들어줘 money. Oh my god do I look too funny. 뭐 어쩌래 just move for me. Yeah move for me. From the ghetto to the heart, 우리 뽕을 배워놔, yeah, we A-list. If you wanna hit my house, you ain't better bustle, no, yeah, we A-list. 어쩜 그래, shameless. Yeah, 이를 찾아, we A-list. 해는 동쪽에서 rising.